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투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의 대성공을 축하해서 최근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 조선신선협회,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연대위원회는 공동성명을,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 스톡온트렌트 지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들은 조선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는 국가 방위를 위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해국재력을 백방으로 다져온 것은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미제의 침략 행위를 놓고 볼 때 현명한 조치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